것들 매일 나와 커플이 되는 프로그램에 주목하긴 아까운 젊음인데 잘나가는 애들 손을 뻗어 건드릴 때마다 빛나는 명품에 그만 나 속물이 돼. 섹시 스타들의 몸값은 천정부지. 이번 화보집의 예상 수입을 점쳐보지. 센스가 수들은 툭하면 활동 전격 중지. 두 달 뒤 컴백 무대에서 우리를 노려보지. 출근길 잠도 아직 덜 깬 이들이 입을 맞춘 듯이 그녀의 결혼 소식을 얘기해 주름이. 하루 새 두 배는 늘어버린 그녀의 열성 팬은 어깨마저 축 처졌지. 비전 없는 미래에 뭘 고민 아닌 대체. 21세기 남성은요 꽃미남이 대세. 피부 관리도 좀 받아야 면접을 본다고 똑같은 놈들끼리 또 어쩌구저쩌구. 하루 걸로 하루 꼴로 터지는 파문. 거기에 견해랍 시고 생각 없이 던지는 말들. 충격기라는 제목에 엮이는 나를 만나게 돼지 기자님들의 낚시꾼다운 솜씨. SF 영화가 현실이 된다는 소식. 뒤처지면 안 된다며 세상은 나를 쫓지. 손안에 TV 주머니 속에 컴퓨터 DMV PMP에 어머니는 카드를 긁지. 무대에선 벗어줘야 노래도 잘 되지. 춤도 대충 추는데 라이브는 왜 그리 안 되니. 뜨는 노래 틀은 다 미디움 템포 R&B. 난 똑같은 것 같은데 넌 뭔 노래인지 알겠니. 네오 하우스 네오 락 누가 네오 불렀지. 그냥 댄스에 뽕짝에 누가 이름을 붙였지. 새로운 장르라면서 얼굴을 붉혔지. 근데 하우스니 락을 알기는 아는 편이. 손잡아를 입고 뻔한 사진 찍고 똑같은 책 읽고 네가 누군지 믿고 꽃무늬를 쫓아가. 네가 누군지 믿고 꽃무늬를 쫓아가. 뒷걸음질 칠까봐 손잡아를 입고 뻔한 사진 찍고 똑같은 책 읽고 네가 누군지 믿고 꽃무늬를 쫓아가. 네가 누군지 믿고 꽃무늬를 쫓아가. 뒷걸음질 칠까봐. 웨빙 시대 20대를 위시해 자기 집에 김치냉장고를 비치해. 불만 가득한 아들과 마주앉아 불만 남은 밥상을 향하는 숟가락. 최근 수년간 최고 중요한 키워드는 건강. 그 여파로 늘어난 평균 수명과 무병장수 추종자. 그러나 그 후점자 그 변자는 불어나. 다이어트나 미용에 관심도 없던 당신도 이제 감식초와 반신욕에 광신도 가지고. 남이 좋다면 다 믿고 팔 입고 이듯이 유행 따라 가지고. 사실 모두 나와 남 비교하면 낭비벽과 사치로 싹 지웠지만 자기 건 없어. 단지 건만 잘 입혀놓은 밥 인형 같았지 넌. 해질녘 텔레비전에 비춰진 획일지역 캐릭터에 미쳐 대니 저질 프로그램이 더 활개치고. 애들이 또 베끼고 대세니 뭐니 하겠지 곧. 재미도 없는 코미디쇼 안 보면 얘기도 안 통하는데 지쳐 괜히 속는 셈치고. 유행어를 배워 흉내도 못 내면 아는 학교 직장에서 찐따 돼 치단해. 비싼 새 옷으로 치장해도 집 밖엔 너와 똑같이 쫙 뺀 사람들이 광대처럼 하나둘씩 활개쳐. 식상해 진작에 진작에 짐작 했어야 지자기에 진짜 개성. 이참에 비참해진 네 삶에서 참된 너 자체를 찾게. 알겠어? 참된 너 자체를 찾게. 돈자발을 입고 뻔한 사진 찍고 똑같은 책 읽고 네가 누군지 믿고 꽃무늬를 쫓아가. 네가 누군지 믿고 꽃무늬를 쫓아가. 뒷걸음질 칠까봐. 돈자발을 입고 뻔한 사진 찍고 똑같은 책 읽고 네가 누군지 믿고 꽃무늬를 쫓아가. 네가 누군지 믿고 꽃무늬를 쫓아가. 뒷걸음질 칠까봐. 축구를 통해 뜨겁게 불붙은 저 수많은 군중들 속에 모두가 꿈꾸는 척. 하지만 그들은 결국 구름을 쫓을 뿐 그저 어느새 죽은 듯 없어지는 붉은 물결. 한글이 아닌 넌 너의 맛들이 나의 어느새 깡그리 바뀐 녀석의 쌍스러운 맛이. 눈 감으면 나